컵스 뉴스. 교목실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될 시 ITBT관 7층 교목실에서 사무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제1회 유튜버 콘텐츠 서바이벌 공모전 안내입니다. 주제는 환경 및 지구 정화이며 이전에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단발적이고 구호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함께 콘텐츠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유튜버 교육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삼성생명 금융영업 전문가 16기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금융상품 및 투자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5월 21일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2021 세계 세계 연극제에서 한양대학교 연극부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극단 한양 레퍼토리는 창작 움직임극 봄 우레 치는 날 붉은 꽃을 피우고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5월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살아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가 죽게 한 50대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옥천읍에서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km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엔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손정민 씨와 사고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가 발견했다는 휴대전화는 빨간색 아이폰으로 아들 정민 씨가 사라진 장소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주인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A 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 씨가 사건 당시 갖고 있던 손 씨의 휴대폰은 현재 경찰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즉각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홍 회장은 남양유업을 둘러싼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하며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지면서 고가 위를 지나던 지하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0명, 부상자가 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채 구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SNS에는 이번 사고가 현 외교장관이 시장 시절 이루어진 부실 시공 탓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민다현이었습니다.